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6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메이꼬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메이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회고 네팔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네팔공산당 막슬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일행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